난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이 난 사람. 또 눈을 감을 때도 널 생각해. 첫눈처럼 넌 설레 힘을 주는 그런 사람이야 내 사랑. 난 사랑해서 둘러 baby girl. 너의 모습은 마치 바비 girl.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여잔 걸. 내게 이런 행운이 믿을 수 없어. 손을 꼭 잡고 함께한 데이트. 이곳이 바로 내가 바란 천국. 이제야 조금씩 사랑을 배워가는 나를 보게 됐어. Sweet my baby. 내 사진 꼭 가지고 다니기 핸드폰.